속에 두 손 꼭 쥔 채로 난 고백해. 너의 숨결 따사로운 햇살처럼 다가가도 되니 좋아해도 되니 오래 기다려온 나 하나만의 사랑 바로 너야. 단 한 순간 너를 본 순간 모든 것을 알아버렸지. 너